전리방 손경길을 넘어 남기신 사업도 많고 이른 새벽 숨져서 찾아 꽃 펴준 사랑도 많네. 봄날의 태양처럼 병사들 안아주시는 시찬 갑판에 올라 항로도 잡아주시고 물 비긴 하늘가 멀리 은빛 날개 펼쳐주셨네. 강철의 담력으로 병사들 키워주시는 초서마다의 승리의 만세 울리네. 금별의 위훈으로 병사들 빛내주시는